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용남 동지는 미얀마에서 군용기 추락 사고로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한 것과 관련하여 10일 미얀마 연방공화국 대통령 틴 조에게 위문 전문을 보냈습니다. 전문은 대통령과 그를 통하여 사망자들과 그 유가족들에게 깊은 동정과 위문을 표했습니다.